바보. 일어나. 안 일어날 거야? 우리 여보 아침에 출근해야 되지 않나? 일어나봐. 5분만 더 잔다고? 안 돼. 일어나면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 건데. 우리 여보 일어나면 안 될까? 일어나 주세요. 응? 안 일어나면 다 벗긴다. 안 되겠다. 자꾸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먼저 뽀뽀부터 해서 잠 깨워봐야겠네. 이래도 안 일어날 거야? 어떻게 하면 우리 자기가 일어나려나? 5분만 더 자자고? 안 돼. 이제 일어나야 돼.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. 얼른 일어나봐. 일어났어? 뭔가 결혼하니까 아침에 깨우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아? 우리 여보 9시에 어디 가야 된다 하지 않았어? 근데 왜 7시에 깨웠냐고? 원래 아침에 일어나자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게 건강에 가장 좋대. 그래서 조금 일찍 깨웠어. 자기랑 아침부터 뜨거워지고 싶어서. 7시에 일어났으면 시간 얼마 없네. 밥 먹고 샤워하고 나랑 뜨거워지고 세 가지 다 하려면 내가 하나씩 벗겨줄게. 아침에는 움직이기 싫잖아. 그리고 이렇게 아침부터 마주보고 있으니까 더 하고 싶은데? 그러면 아침이니까 여보, 아침부터 많이 젖었네. 아침부터 흥분했어? 그래서 그런지 더 좋다. 오늘따라 더 따뜻한데? 아침부터 여보랑 하고 싶었는데. 그래서 그런지 더 좋다. 키스도 막 하고 싶었어. 아침부터 온기를 느끼니까 더 좋다. 우리 이제부터 아침마다 매일매일 할까? 그리고 우리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가 다 벗고 엎드려 있을 때가 가장 섹시한 거. 등에다 뽀뽀할 때 너무 좋아. 나는 등이 섹시한 여자가 너무 좋더라.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기 등만 보면 회사 보내주기가 너무 싫은데. 뭔가 아침부터 너무 행복해. 아침에 뭔가 다 야해지는 것 같아. 자기랑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. 이렇게 아침부터 날 만족시켜주니까. 다녀와요.